남조선 인터넷 또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이 2일 서울 괴뢰 정부총사 앞에서 우리 여성 총업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족 면담을 허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. 한편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를 비롯한 30여 개 단체들은 지난 7월 26일 북 여성 총업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회의를 결성했습니다.